보낮은 산허리에 아침 햇살 비칠 때 괴로웠던 사랑일랑 없었다고 생각해. 날아가는 비둘기는 잡을 수가 없는 것. 즐거웠던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지 마. 그리워하지 마. 찾아오리. 높고 낮은 산거리에 아침 햇살 비칠 때 괴로웠던 사랑일랑 없었다고 생각해. 그리워하지 마. 찾아오리 좋은 날은 찾아오리.